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장래도 나를 신실하게 이끄실 나의 아버지, 바로 그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가끔 이건 내 힘으로 한 것 같은데 느껴지는 순간들 속에서도요, 머지않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나를 뛰어넘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아셨고 내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고백이 나오면서 눈물이 흐를 때가 또 있더라고요. 가끔은 나의 앞길,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 고민이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보다 앞서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여전히 빛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안나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빛나는 인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찬양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금 묵상하기 원합니다. 네, 에베넷의 찬양과 경배에서 함께했습니다. 2017년 3월 9일 목요일 빛나는 당신에게 첫 찬양 함께했어요.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등장한 가사가 오늘의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1번 에베네셀 하나님, 2번 임마누엘 하나님. 빈칸에 들어가는 오늘의 빛나는 인사는 무엇일까요?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톡으로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은 www.fbc.net. 네,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빛나는 당신에게 방에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저녁 풍경과 함께 사연들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빛나가족 여러분들 반갑게 인사 남기셨어요. 사연을 쭉 보지만 네,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라는 사연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네요. 박희수 성도님, 처음으로 빛나는 인사 함께 인사로 남깁니다. 1월 말부터 2월 한 달 내내 야근하고 정말 오랜만에 밝을 때 퇴근합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인데 축하해주세요 하시면서 문자 사연 남기셨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해서 저도 너무 반갑고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404번님, 오늘은 아버지의 생신이세요. 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요. 축하받고 또 행복해야 할 그날에 입원해 계신 모습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방송만 듣다가 문자로 축하 인사드리려고 하니 조금 떨리지만 용기 내서 축하사연 남깁니다. 함께 하셨어요. 네, 58번째 생신 축하합니다. 문자 사연으로 남기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어서 태어나셨으면 좋겠고요. 이전보다 건강해지셔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선포하시는 그런 가정 되셨으면 좋겠어요. 버들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를 쭉 인도하시도록 맡기고 의지해야겠어요. 성경 읽으면서 찬양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남기셨고요. 위드 6816번님의 사연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너무 좋네요.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오늘 빛나는 인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반갑게 처음 함께하고 있어요. 네, 문자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빛나는 인사 보기를 드렸죠. 1번 에베네셀 하나님, 2번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션샤인 키즈 음성으로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 함께 하시고요. 선물 소개 후에 광고 후에 이어갈게요.

주님밖에 그리고 지금은 엘리아트처럼 메들리 찬양으로 함께 하셨어요. 옹기장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함께 오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7575번님 시작부터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행하신 주님께도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7258번님은 저녁에 커피 한잔하면서 반가운 목소리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7026번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계절이 바뀌는 시기인 요즘에 하나님의 섭리를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족 그리고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남을 고백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이창효 집사님 문자 사연을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연규 성도님이세요. 큰아이 밥 먹이고 그리고 학원 보내고요. 작은아이는 학원에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셨고요. 오프닝이라는 대화명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처음 참여합니다. 학교 마치자마자 학원으로 향하는 아이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짠하게 느껴지네요. 고등학생이 된 우리 민섭이 화이팅! 하시면서 신청곡 남기셨고요. 네,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하고 또 밥을 먹고 학원으로 가는 시간이어서 또 우리 부모님들 문자사연 많이 또 보내주고 계십니다. 힘내시고요. 부모님도 힘내시고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힘냈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이 그런 시간인가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4938번님 매일 퇴근 시간에 들려주시는 찬양 너무 좋습니다. 함께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4289번님 방송 처음 듣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희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고 있어요. 함께 하셨네요. 그리고 0191번님 초등학교 3학년인 우리 아들은요. 오늘 정답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25년 경력의 찬양 반주자인 엄마는 에베네셀 하나님이야 하고 말했답니다 하셨어요. 네, 오늘 이쯤에서 빛나는 인사의 정답을 발표해야겠네요. 오늘은요 1번이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물론 임마누엘이시기도 하죠. 오늘의 정답은 이제 그 범위 내에서 고르자면 1번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네, 많은 분들 맞춰주셨고요. 오늘 두 분의 당첨자 선정했습니다. 4289번님 그리고 5428번님께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주소와 성함 꼭 남겨주세요. 만왕의 왕 내 주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저녁 그리고 매일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빛나는 인사 정답 발표했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함께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저녁이 되기 원합니다. 문자 사연이에요. 백성미 성도님. 안녕하세요. 퇴근길에 운전하면서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셨고요. 5233번님. 자랑스러운 아들 상진이가 자대 배치를 받은 지 두 달 정도 되는데요. 사랑하는 아들이 군 복무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함께 하셨어요. 네, 얼마나 우리 아들이 든든하고 자랑스러울까요? 생일 축하 사연인데요. 오늘 많은 빛나 가족 여러분들 축하 사연들도 보내주셨네요. 다시 한번 우리 상진 학생을 비롯해서 생일 축하 맞으신 모든 빛나 가족 여러분들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하람엄마라는 대화명을 함께 하셨어요. 우리 아들 요한이가 요새 장염이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아하는 음식들, 치킨, 초코케이크도 먹을 수가 없네요.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죽을 열심히 먹으면서 학교 숙제도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대견한 거 있죠. 주님과 동행하며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요한이가 되기를 소망해요. 배 아픈 거 빨리 낫고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자 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함께 하셨어요. 그러게요. 참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아이가 아프면 더 속상한 마음이 엄마의 마음인데 이 마음은 나중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요한이가 빨리 나와서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먹고 싶었던 음식 마음껏 또 맛있게 먹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문초사님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목마른 사슴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신혜와 신상우의 연주로 찬양 함께 할게요. 목요일 이 시간은 우리 빛나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풍경이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함께 1월 1일 새해 첫날을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어요. 12시 땡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와 새해다 하고 2017년을 맞이했는데요. 그때 그날은 한 해를 이렇게 보낼 거야.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하면서 결심 또 다짐들 참 많이 세웠었거든요. 3월 보내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주님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나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더 떠올려 봅니다. 정말 그때는 어떤 것을 하든 참 열심히 할 것 같았는데 지금 내 모습은 어떤지 혹시나 그 마음을 잊어버렸다면 다시금 기억해서 또 주님 앞에서 조금은 더 새롭고 조금은 더 멋지고 아름답게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오프닝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는데요. 새해를 또 한번 떠올려 보면서 주님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저는 주님이 좋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저를 통해 주님이 드러났으면 좋겠거든요. 고백하면서 찬양 함께 나눌게요. 내가 만난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말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많이 참된 꿈을 찾거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좋다고 주 사랑. 예수가 좋다오 유턴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 했습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0020번님, 오늘은 할머니의 82번째 생신이시네요. 어릴 때 집안 형편이 조금 넉넉지 않아서 할머니께서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생신 꼭 축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함께 하셨어요. 네, 정말 오늘 축하사연 넉넉하게 많은 분들도 기쁜 마음을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생신 축하 인사 빛나는 당신에게서 함께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자 사연입니다. 0583번님, 지금 엄마와 함께 방송 듣고 있습니다. 양쪽 무릎을 수술하셔서 출입이 조금 외부 출입이 어려우신데요. 함께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사연 남기셨네요. 함께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문자 사연들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찬양 가사 속에서 그리고 또 문자 사연들 속에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빛나는 저녁 보내시고 또 보내실 줄 믿습니다. 벌써 마지막 찬양 들려드릴 순서네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달마리스 음성을 함께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또 나를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주님께서 왠지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면 또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고 떠오르는 게 있다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찬양 나누길 원합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한 저녁 되세요. 조안나였습니다. And beat me at my father's throne. May all my wants and wishes known in seasons of distress and grief. My soul has often found relief and oft escaped the tempter's snare by thy return, sweet hour of prayer. Sweet hour of prayer, sweet hour of prayer, thy wings shall my petition bear to him whose truth and faithfulness engage the way soul to bless, and since he bids me seek his face, believe his word and trust his grace, I'll cast on him my every sweet hour of prayer. And run.